HUBS 여러분, 해피 할로윈!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코로나가 참 미워지네요. 이날만 되면 어렸을 때 할로윈이라고 영어학원에서 사탕을 나눠주던 기억이 납니다. 술집이나 가게에 꾸며진 장식들이나 귀여운 호박들도 생각나고요. 작년 이맘때쯤이면 한양대 기숙사 앞에 호박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할로윈을 보내야 하는 이 상황에 그 분위기를 느끼기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랜만에 공포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할로윈 분위기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할로윈과 같은 날들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날들을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색다르고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변인들에게 해피 할로윈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떤가요? 1막과 2막 사이, 그 잠깐의 담소. 10월 31일 인터미션 시작합니다. 사랑해 나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 널 닮은 미소 짓는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서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람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고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미션의 김윤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려다 보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대학에 오고 나서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중간고사 결과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된 시험이 끝나면 머리를 식혀줄 만한 영화를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막 복잡한 복선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머리 쓰는 영화 말고 정말 가벼운 영화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영화 한 편 들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알려드릴게요. 떠들다 같이 혼나던 우리 둘 벌써면서도 왜 그리도 즐거웠는지 알았어 그날 이후로 yeah. 우리는 yeah. 쌍둥이 별자리처럼 넌 나 나는 너였어 졸업하기 전 날 많이 울던 너 남자라고 꾹 참던 너 뜨거웠던 그 여름처럼 안녕 chance I should have asked for you to stay and it gets me down the unsaid words that still remain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버린 이야기 FX의 굿바이 서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학창시절 기억조작 노래로 유명하더라고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풋풋한 사랑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노래를 듣다 보니 마치 해본 것 같고 괜히 아련해지기도 합니다. 여기 학창시절 기억을 조작하는 노래 말고 기억조작 영화 한 편 있습니다. 하이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대 후반의 나이를 뜻하는 단어로 오늘 소개할 영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미국을 배경으로 고등학생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는 하이틴 영화라고 부릅니다. 하이틴 영화에서 10대 소녀들이 입을 법한 유니크한 패션인 하이틴 패션이 올해 한국에서 유행하기도 했죠. 물론 우린 하이틴을 넘어선 20대 청춘들이지만 가끔 이런 철없는 영화가 보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진 자신의 세계가 전부인 그 시절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다섯 번째 영화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입니다. 인기 많은 여학생 비앙카는 졸업 전까지 이성교제를 금지한 엄한 아버지 때문에 단 한 번도 남자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뿐인 언니 캣이 자신을 도와 아빠를 설득해주면 좋겠으나 캣은 남자에는 관심이 없고 언더그라운드 록밴드와 페미니즘에 열광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비앙카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언니 캣이 데이트를 시작하면 비앙카에게도 이성과의 데이트를 허락한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캣이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굳게 믿으셨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비앙카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 비앙카를 짝사랑하던 카메론과 함께 작전을 벌입니다. 카메론은 먼저 캣과 데이트를 해줄 상대를 찾는데요. 그 상대가 바로 소문이 무성하고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분위기를 뽐내는 패트릭이었습니다. 카메론은 비앙카를 좋아하는 돈도 허세도 많은 조이를 끌어들여 패트릭을 매수하고 패트릭은 캣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만남이 잦아지며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다른 이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데이트를 즐깁니다. 졸업 파티 날, 파티장에서 조이가 패트릭을 매수했던 일이 들통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캣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파티장을 떠나는데요. 과연 패트릭은 상처 입은 캣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결말은 라디오의 후반부에서 알려드릴게요.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듣고 왔습니다. 하이틴 하면 클리셰를 빼놓을 수 없죠. 조금 센 남자 주인공, 졸업 파티,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한 틀어짐 등 시작부터 결말까지 모두 예상 가능한 상태로 보는 영화가 하이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이틴 로맨스 영화만큼 정형화된 장르가 없죠. 그런데 이런 뻔한 맛에 가끔 찾아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 또한 상투적인 구석이 많지만 영화 속의 연애 작전, 풋풋함과 사랑스러움을 살린 이야기의 짜임새가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설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현대화시킨 영화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만큼 작가와 원작의 기이한 설정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영화 속 캣과 비앙카의 성이 스트래퍼드인 것은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따왔고 캣과 비앙카의 이름 역시 원작 속 두 자매의 이름 캐서리나와 비앙카를 차용한 것입니다. 주인공 패트릭의 성이 베로나인 것은 원작에서 캐서리나에게 구원을 청하는 페트루치오의 고향이 베로나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학교 이름이 파듀아인 것은 원작의 배경지가 바로 영국 파듀아 지방이라는 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밖에도 셰익스피어의 고전소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참 많은데요. 그의 영향력을 새삼 느끼면서도 영화 곳곳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캣이 좋아하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Letter to Cleo의 Cruel to be Kind. 영화 소개를 듣다가 문득 왜 영화 제목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영화의 제목과는 전혀 딴판인 사랑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릭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유가 금전적인 거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캣은 크게 상처를 받고 그녀는 파티장을 떠납니다. 다음날 캣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자작시를 발표하죠. 바로 이 시의 제목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머리 모양도, 눈길도, 자신의 울리는 것도 웃기는 것도, 전화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런 당신이 너무 싫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건 당신이 싫지 않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패트릭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그를 좋아하는 캣의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지 않나요? 영화의 원 제목은 Ten Things I Hate About You인데요. 사실 한글 제목에서 사랑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 제목의 뜻과 미묘하게 달라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깨닫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죠. 하이틴 영화의 뻔한 결말이지만 끝까지 훈훈하고 행복해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알려드리자면 실제로 두 주인공 줄리아 스타일스와 히스레저는 영화 촬영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영화 개봉 이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시스터 헤이즐의 Your Winter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셉 고든 레빗과 히스 레저가 한 학교에 다닌다니 이 학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다닐 수 있죠? 한국에서 조토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든 레빗의 앳된 모습과 켄 역할을 맡은 줄리아 스타일스의 매력적인 모습을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고 히스 레저의 할리우드 데뷔작으로도 유명한데요. 조커를 먼저 보고 이 영화를 보셨다면 그에 상반된 이미지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음에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이 그를 영원히 기억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바로 이러한 히스레저의 매력을 할리우드에 처음 알린 장면에서 나옵니다. 바로 Can't Take My Eyes Off You인데요.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패트릭이 화가 난 캣을 위해 교정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 부분만은 뮤지컬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학교에서 공개 고백이라니. 현실에서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돋고 창피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정말 사랑스럽고 멋지다고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눈을 뗄 수 없다는 이 제목만으로도 캣을 향한 패트릭의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오늘은 영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개봉 이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 영화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소개했던 영화들보다는 가볍고 청량한 에너지를 가진 영화인 것 같아요. 하이틴 장르에 갓 입문하신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봐야 하는 하이틴 영화 중 세 손가락에 꼽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가끔 유치하지만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보시는 건 어떤가요? 인터미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석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김희훈이었습니다.